이즈막에는 남몰래 간직한 소원이 하나 생겼으니 비록 자식들은 이제 배를 그만 짜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안동포 짜고 더 짜고 더 잘 짜고 하다가 배틀에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기라도 하면 누군가가 나중에 인형 무덤 앞에 아주 조그마한 돌멩이에라도 안동포 하나만은 살아생전에 이 나라에서 가장 잘 짰던 여자였다고 새겨 빗돌이나 꽂아주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죄다 부끄럽고 눈 감을 때 자랑스러울 것은 자식들하고 그 재주밖에 없다면서 안동의 길사만악 김정호 아주머니가 정말 수줍게 털어놓은 소망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천천히 이우러지는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제 그 소망들, 열매들 거두기 위해서 차분히 제자리로 돌아가셔야지요.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의 김민경 씨, 하이텔로 보내주신 봉천동의 허강씨, 정선교씨의 신청곡 영화 More Better Blues 중에서 오늘 첫 곡 More Better Blues였습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의 나성화 학생, 저와 모든 고통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저희 반 3학년 4반 학우들과 듣고 싶다고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주셨는데요.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을 그윽하게 비추고 나뭇잎에 있는 미풍은 저희 뺨에 와닿습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음 곡은 영화마을이라는 아주 예쁜 마을을 엽서에 가득 그려주신, 그런데 영화마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서울 강남구 대치 2동의 윤현식 씨께 친구 상호, 성민이, 병호, 찬석이, 두성 씨와 함께 들으시라고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페드라 중에서 I gave you rose water to drink. 오늘은 그리스 출신의 메소소프라노 아그네스 말차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은 유유히 일어나서 가짜 피를 닦으며 미소를 지읍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It's been a mistake. Give me my money back. No, I'm sorry. I'll tell you, it's been a mistake. Give me my money back. All right, everybody, FBI. Don't anybody try to leave. Stand on your feet, put your hands over your head, and move nice and slow. Snyder! All right, get him up against the wall. Make sure they're not carrying anything. Hello, Henry. It's been a long time, but it's over. Okay, kid, you can go. All right, I said hands up. Keep them up. Come on, move them back. Come on. Too. You can't get mixed up in that. Governor Stern, I got half $1 million in there. It's gone. Okay, Henry. All clear. Thank you. 영화사에 잊지 못할 극적인 반전 장면으로 기억되는 영화죠. 스팅의 맨 마지막 장면과 엔터테이너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영화는 제라르 디파르디우가 주연한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입니다. 꼴롱부의 딸인 마를린이 죽기 직전에 그녀의 침실에서 자신을 버린 마레와 만납니다. 바로 제라르 디파르디우인데요. 마를린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마레가 자신을 위해서 작곡을 한 꿈꾸는 소녀를 연주해달라고요. 마레의 꿈꾸는 소녀가 흐르면서 마레는 그녀를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던 마를린은 마레가 예전에 자신에게 선물한 구두의 끈을 뽑아서 그를 증오하면서 목을 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Comment vous voulez? Oui, Mara. Ce que j'ai fait vous inspire encore de la haine contre moi? Il n'y en a pas que pour vous, monsieur. J'ai nourri aussi des ressentiments contre moi. Je m'en veux de m'être laissé sécher tout d'abord par votre souvenir, ensuite par pure tristesse. Je ne suis plus que les os du Titon. Je ne vous ai jamais trouvé très grosse. Je me souviens que lorsque je portais mes mains sur votre cuisse, mes doigts en faisaient le tour et se touchaient. Vous êtes plein d'esprit. Et dire que j'aurais aimé être votre épouse. Ma chemise. Tu mens. Joue, s'il te plaît. Joue. Je préférerais que tu joues. Lentement. Mmh. Il ne désirait pas être cordonnier. 영화일계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실향민이라서 예. 사실은 고향을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모여서 추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가 프로에 나오면 꼭 추석 즈음에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추석에 굉장히 몇 해 전에 본 곳이지만 추석이 올 때마다 가슴 아프게 떠올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추석 전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늦게 집에 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택시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저씨가 정말 술에 만취해서 거의 차가 다니는 네. 길까지 나서서 차를 잡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으셨습니다. 손을 올리며 100만원 평양까지 100만원 이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네. 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가 갑자기 목이 미는 듯한 그것을 한 기억이 오랫동안 제가 네. 잊혀지지 못하는데요. 네. 사실은 고향을 찾아가시는 그런 뜻깊은 며칠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제는 가다듬으시고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죠. 네. 사실은 영화광들한테는 네. 이번 추석이 굉장히 신나는 계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 여름에 영화광들이 신나게 볼만한 영화라고는 아주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은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 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추석 프로그램은 오히려 네. 여러 영화, 헐리우드의 다양한 메뉴서부터 시작해서 깐 영화제 그랑프리 영화에 이르기까지 또 홍콩 영화 두 편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다채로운 메뉴가 올라와 있는 셈인데요. 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헐리우드가 90년대에 들어선 헐리우드가 테크놀로지 영화로부터 스타 영화에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80년대 영화는 적어도 80년대 헐리우드 영화는 SFX의 그 극한까지 가본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한계를 거의 돌파하다시피 하여 SFX가 더 이상 SFX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화면이 하이테크 기술을 동원하여 하이퍼 리얼리즘 화면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터미네이터 2편과 주라기 공원을 비교하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터미네이터 2편과 주라기 공원은 두 편 모두 SFX에 의존하고는 있으나 그 발상이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2편은 네. SFX를 드러내는 영화지만 그래서 SFX 기술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것을 마음껏 네. 자랑하는 영화지만 주라기 공원은 그것을 숨기려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SFX가 아니라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어 노력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SFX에 대한 개념이 SFX에 대한 컨셉트가 두 편이 서로 다릅니다. 터미네이터 2편의 SFX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밀라 크라이에 의한 그러니까 원본 없는 복제를 만들어내어 이미지의 허구화를 시도하고 있는 SFX라면은 주라기 공원은 레플리카에 관한 SFX입니다. 그러니까 네. 노스텔지아를 복제해내려는 것입니다. 예. 이 SFX는 여전히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발전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만일 레플리카에 관한 SFX로서 밀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그 목표가 노스텔지아적인 복제라면은 영화는 구태여 SFX를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는 먼 길을 돌아서 처음 SFX가 필요했었던 그 원점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헐리우드가 깨달은 것은 SFX 영화를 찍다 보니 필요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고 흥행에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헐리우드의 목표는 SFX 기술을 발전시키고 영화 언어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테크놀로지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딱 하나, 영화 하나 만들어 돈 버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 그 이윤의 창출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속에 그 상품이 회전하여 거기서 잉여가치를 발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대이면 최대일수록 좋은 것.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특징 잡게 평균 이윤율 경향 저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헐리우드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는 SFX를 버리고 90년대에 들어서서 이른바 장르 영화와 스타 시스템으로 빠른 속도로 복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 증후군들이 나타난 것은 이를테면 이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들은 SFX를 필요로 하지 않은 영화들입니다. 제임스 칸과 캐시 베이츠가 나왔었던 미저리라든가 네. 맥코레이 컬킨이 으악 하고 비명 한번 지르고서 네. 3억 불 벌어들인 나 홀로 집에 또 제시카 텐디와 캐시 베이츠가 나왔었던 프라이드 그린 토메토 그리고 케빈 커스트너의 서부곡 늑대와 춤을 조지 포스터의 양들의 침묵 이 영화들은 모두 장르 영화이면서 스타 시스템 영화들이고 네. 모두 1억 불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여름 흥행 시즌에 등장한 헐리우드 영화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주라기 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SFX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장르 영화이자 스타 시스템 영화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릴 영화는 세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합선물 박스가 되는 셈인데요. 추석이라 종합선물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개해드릴 세 편의 영화는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사선에서와 탐 크루즈의 야망의 함정입니다. 네. 이 세 편 중에서 저는 그 야망의 함정이라는 제목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원제인 법률사무소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알려진 그들은 바다로 갔다도 아니고 야망의 함정이라고 번역하여 도대체 금년 추석에 그들은 바다로 갔다 개봉한다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독자들을 조바심나게 만드는 그래서 혹시나 UIP가 돈을 벌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주라기 공원의 성공에 힘입어 한 편쯤 실패해도 괜찮을 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제목을 갖고 등장한 이 세 편의 영화는 미국에서 이미 모두 1억 불을 넘어서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네. 이 세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시스템 영화입니다. 예. 스타 영화이며 시스템 영화입니다. 얼마나 시스테믹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이 리스트를 들어보십시오. 네. 도망자를 찍은 감독은 앤드류 데이비스입니다. 이 앤드류 데이비스는 언더시즈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드 3를 손수 쳐서 찍어서 브루스 윌리스로 하여금 1년 동안 공치게 만든 감독인데요. 예. 그는 이 영화로 액션 영화의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평가받았습니다. 도망자의 선택받은 것은 언더시지의 성공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선에서를 찍은 볼프강 페터젠 감독은 원래 베를린 영화학교를 나온 독일 감독입니다. 네. 그가 처음 영화를 찍어 전 세계에서 영화 평가를 받은 것은 다스부트, 유보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가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이 기화가 되어 결국 헐리우드행 티켓을 잡은 셈인데요. 그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성공적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야망의 함정을 찍은 시드니 폴락 감독은 흔히 아웃 오브 아프리카나 투씨만이 알려지지만 그러나 네. 시드니 폴락의 진수가 보여지는 영화는 오히려 로버트 레드포드와 페이더나웨이가 나왔었던 콘도레 3일, 네. 폴 뉴만이 나왔었던 스쿠프, 그리고 로버트 미차미, 다카쿠라 겐이라는 일본 배우가 나온 더 야쿠자라는 영화가 그의 진수입니다. 이 감독들을 포진시켜놓고 도망자의 각본을 쓴 사람은 제이브 스튜트와 데이빗 소이입니다. 두 사람은 다이아드를 쓴 사람입니다. 사선에서를 각본을 쓴 제프 맥가이어는 존 휴스턴 감독의 만년의 시나리오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더 빅토리, 우리나라 제목에는 승리의 탈출이라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베스터 스탤론이 축구하고 펠레가 직접 출연한 영화 혹시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야망의 함정의 각본을 쓴 사람은 로버트 타운입니다. 이 사람은 차이나타운으로 이미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고 그 후 두 명의 제이크로 차이나타운 속편 시나리오도 썼고 최근에는 탐 크루즈의 폭풍의 질주도 쓴 친구입니다. 촬영이 흥미있는데요. 도망자의 촬영을 맡은 친구는 마이클 체프맨입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이 촬영에서 얘기해서 아마 기억력 좋으신 청취자분들은 금방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마틴 스콜시즈의 택시 드라이버와 성난 황소, 우리나라 비디오 출시명 분노의 주목을 찍은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선에서를 촬영한 존 씰은 호주에서 날라온 촬영기사입니다. 그는 딘세 밀러와 함께 호주에서 날라왔는데요. 그가 찍은 영화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인맨, 위트니스, 죽은 시인의 사회가 모두 존 씰의 솜씨입니다. 야망의 함정을 촬영한 그 존 베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그 웨스턴 영화의 새로운 부활을 약속했던 실버라도, 그리고 일본의 그 우파 소설가로 알려진 미시마 유키오의 전기 영화 미시마, 또 나스타샤 킨스키가 나왔었던 캣피플,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하여 흑백으로 찍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우연한 여행자가 모두 이 사람 솜씨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도망자는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맡았습니다. 그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프리티 워먼, 마이걸, 데이브로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사선에서의 음악 감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네. 야망의 함정의 음악은 데이브 그루신이 맡았습니다. 네. 그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쵸. 전설적인 베이커 형제, 투씨, 챔프, 심지어 60년대에 걸작으로 알려진 졸업도 이 데이브 그루신의 솜씨입니다. 네. 이 영화 세 편에서 가장 제작자가 신경을 쓴 것은 주연 배우입니다. 즉 스타 영화로 다시 그 복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인데요. 네. 해리슨 포드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탐 크루즈 이 세 명의 스타에게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세 사람이 모두 양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십시오. 도망자에 등장한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로 성공해서, 그러니까 액션 배우로 성공해서 의혹, 위트니스 등의 심각한 영화로 이미지를 변신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가 변신한 이미지는 모험 영화에서 미국 백인 중산층 상류의 이미지로 바꿔나갔습니다. 네. 젊은 날에는 모험을, 나이 먹어서는 안정을. 이것은 미국 화이트 칼라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황야의 무법자 더티 해리를 통해서 이른바 패배주의 시대에, 황야의 무법자는 1964년도,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그 미군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기로 아주 약속을 했었던 그 시점에 황야의 무법자에서 이른바 베트남전의 패색이 완연해지던 1971년도 더티아리에 이르기까지 그 패배주의 시대의 영웅의 모습을 그려낸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변신시켜 나갔습니다. 그 이미지의 변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시장에 선출된 것이 그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양면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찍은 영화가 바로 그 자신이 감독했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입니다. 반면 탐 크루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헐리우드에서도 탐 크루즈는 계속 두 가지 이미지의 양면적인 영화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업 영화에서는 엘리트로 등장하고 이른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속에서는 인생 밑바닥을 걷습니다. 그렇죠. 즉 엘리트로 등장한 상업 영화에는 탑건과 폭풍의 질주 같은 영화가 있고 또 인생 밑바닥을 걷는 영화는 올리버 스톤의 7월 4일 생이라든가 네. 아니면 레인맨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트주의와 블루칼라의 이미지를 항상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악과 선, 부주아와 프리탈리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그리고 꿈과 리얼리티, 이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그것을 왜 이 영화들 속에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야기인데요. 네. 헐리우드 드라마의 두 가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이 방법이 그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해낸 것인데요. 첫 번째 규칙은 seek and find입니다.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at and mouse 게임입니다. 쫓고 그러니까, 쫓기는 거죠? 그렇죠. 쥐와 고양이의 게임입니다. 네. 두 가지를 복합하여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따라서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가 결정된다라고 헐리우드는 굳게 믿었고 그것은 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망자, 사선에서, 야맹의 함정 이 세 편의 영화는 철저하게 이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구조의 영화들은 60년대 말 이른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미드나이트 카우보이, 졸업 같은 영화들이 등장한 아메리칸 뉴 시네마 이후 고전적인 영화라고 해서 거의 경멸받거나 구태의연하고 진부하다고 비판받음으로써 거의 사라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이 세 편의 영화가 희한하게도 90년대에 다시 복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있는 것은 여기서 주인공들은 50년대 이 구조의 드라마와는 달리 공통되게 모든 주인공들이 고양이가 아니라 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도망자에서 리차드 킴블, 주인공 리차드 킴블은 제랄드 형사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야망의 함정 속의 엘리트 변호사 미치는 FBI와 마피아 양쪽으로부터 쫓겨다닙니다. 그렇죠. 사선에서의 프랑코와 미치는 좀 관계가 다릅니다. 네. 경찰 프랭크는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결심한 이 미치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쫓는 프랭크가 미치에게 쫓기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관장하고 계속해서 내가 범인이라는 힌트를 보내는 미치에게 프랭크는 쫓기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프랭크의 직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총에 맞는 것이 그의 네. 직업입니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왜 모두들 고양이가 아니라 쥐가 되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들의 직업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망자의 리차드 킴블은 의사라는 직업이고 야망의 함정 속에 미치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사선에서의 프랭크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네. 의사, 변호사, 경찰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직업들입니다. 이 보수주의 정체성, 보수주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린턴 정부에 의해 교체된 백악관과 그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변혁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주인공 모두가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구해내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리차드 킴블 의사는, 리차드 킴블 박사는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로 쫓겨다닙니다.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변호를 하고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영화 속에 미치 변호사는 마피아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FBI의 끈앞으로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사선에서의 프랑크 경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맞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직업과 정반대되는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영화 속에 위기감만이, 보수주의의 위기감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위기에는 진보에 대한 공격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것을 반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쥐를 쫓는 고양이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도망자에서 리차드 킴블을 쫓는 제랄드 형사는 수차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인데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묻자 제랄드 형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 되었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I don't care. 라고 대답합니다. 네. 야망의 함정 속에서 미치는 FBI와 마피아로 양쪽으로부터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이 미치가 보기에 FBI는 마피아와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FBI는 마피아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마피아는 FBI와 여기서 동호 반복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선에서 프랭크를 쫓는, 프랭크 경사를 쫓는 고양이는 살인범 미치가 아니라 아주 이것이 그 이 영화 속을 아이러니하게 만드는데요. 대통령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가 드라마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프랭크 경사 그리고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미치 두 사람의 인생 모두를 망쳐놓은 것은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행정부가 백인 중산층을 지금 망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보수주의는 아주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주의가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세 편의 영화는 공히 가정의 붕괴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살해당합니다. 야망의 함정은 그만 함정에 빠져서 바람을 피움으로써 미치 변호사는 결국 미치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는 하겠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선에서 프랭크는 그 대통령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신 총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아내 없이 호라비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로맨스의 기회가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미래가 행복하리라는 그 어떤 보장도 영화 속에서 담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공들은 법을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두 위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부의 법은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망자 속의 리차드 킴블은 체포되어 법정에서 사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법을 탈출하여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야망의 함정 속에 미치 변호사는 마피아의 돈 세탁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보면 FBI가 아니라 마피아의 편에 섬으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지켜냅니다. 사선에서 이 프랭크 경사는 계통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FBI는 틀렸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속에서 이 의미의 맥락 속에서 스타의 이미지가 의미 작용을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리차드 킴블을 연기하는 해리슨 포드는 그 해리슨 포드입니다. 리차드 킴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속의 이미지와 그가 등장했었던 의혹의 이미지 두 가지를 중충 결정시켜서 리차드 킴블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야망의 함정 속에 미치는 강한 엘리트이면서 나약한 피해자입니다. 그것은 탐 크루즈가 지금까지 맡았었던 네. 역할 두 가지가 동시에 양면적인 얼굴을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선에서의 프랭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더티아리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시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네. 갖고 나타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변화, 헐리우드 영화의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증후가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은 존 맥티어넌 감독의 다이하드였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이 존 맥클레인 형사는 그는 빌딩에서 고양이면서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 고양이의 요소가 없어지고 쥐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쥐만 남는 변화는 바로 클린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 어느 곳의 영화보다도 대중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중적이란 의미는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일 제3제국 시절 히틀러의 선전상이었었던 괴벨스가 이게 썼던 바로 그 대중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대중이란 조작하고 집결시켜서 다시 분쇄해놓은 다음 한쪽 방향으로 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들은 언제나 선동과 오락에 약하다.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움직여라 라는 것에 헐리우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헐리우드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그들은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하여 영화를 찍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윤의 창출이 헐리우드가 생각하기에 보수주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불현듯 보수주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그야말로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헐리우드에서 이제 보수주의 영화들이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나갈 그 위험한 징조가 나타난 것이라 이야기해도 그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번 추석 프로그램 중에서 도망자 사선에서 야망의 함정 이 세 영화의 공통점을 통해서 헐리우드의 속성과 또 헐리우드 영화가 앞으로 90년대에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징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것은 앞으로 봐야 알겠죠. 아마 정성희 씨의 이 빈다는 평론이 해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영화 도망자의 메인 타이틀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